보고 생각해봐도 아무 소용없다네. 아니 된다면 잡지도 말고 버려야 하네. 바람 불면 바람에 날려 그저 떠나가 보세. 아무도 없는 저 들판에 술 한잔 어떤가. 이틀거리면 춤도 추고 노래나 해볼까. 오고 또 가는 인생길에 소리 내쳐볼까. 길이 가면 저기로 가고 울다 웃어도 본다. 같은 땅에 여러 갈래 길 세상이 더라. 저리로 가고 울다 웃어도 본다. 같은 땅에 여러 갈래 길 세상이 더라. 같은 땅에 여러 갈래 길 세상이 더라.